언제까지나 그대를 보죠. 언제까지나 그대만 보죠. 언제까지나 언제까지나 언제까지나 그대를 보죠. 언제까지나 그대를 바라보죠. 그 사랑이 내 사랑이 아니어도 지울 수 없는 너의 흔적.